남조선의 참여연대가 15일 생존권을 요구하는 투쟁에 나선 백남기 농민을 무참히 살해한 경찰을 처벌할 때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남조선 인터넷 신문 민족일보에 의하면 이날 남조선의 환수복지당 대변인실이 악폐총사는커녕 미국 대사관 앞에서 진행되는 평화적인 시위를 여전히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는 경찰을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